오늘 너는 내가 미웠겠지. 가끔 나도 내가 미운데 그래도 넌 날 미워하지 말아줘. 그냥 날 알아봐 줄 순 없을까. 지금 다 trap all the things 모든 순간 모든 감정들마다 다 널 담고 싶어. 지금 다 trap 지금 다 트랙.